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필리핀 독립 119돌째 즈음에서 필리핀 공화국 대통령 로드리고 드테르테에게 1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대통령의 영도 밑에 필리핀 정부와 인민이 나라의 사회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면서 그가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